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2일 평양의 평천혁명사적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리일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노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은 백두산 대국의 영웅적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이며 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버리고 미쳐날뛰는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퇴를 안긴 괴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위용을 떨쳐주시고 대양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의 강성 본영과 더불어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